모든 맘 담아 너를 온통 흔들 거야. 오, 느낄 수 있니 지금 이곳 나에게 전했던 그 많은 놀람을 이젠 너에게 또 줄게. 너였나 봐.